서울의 끝 오류동엔 오랜 시간 잠자고 있는 오류시장이 있습니다. 외지인들에게는 스쳐 지나가는 풍경일지 몰라도 누군가에게는 그리움의 대상일지 모를 오류시장 그 골목을 들여다보는 시간. 2016년 종이비행기 하반기 특별기획 오류시장 이야기. 많은 상가들이 사라지면서 황량하게 그지 없어진 그 시장의 모습들 속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류동역 인근에 위치한 오류시장은 1968년도에 건립된 재래시장으로 70-80년대 구로지역 상권의 중핵을 이뤘던 곳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90년대부터 시설이 노후화되고 대형마트가 생겨나면서 상권이 약해졌다고 하네요. 네, 저희가 지난 시간 소영인의 생선가게와 성원떡집 계속해서 성원떡집에 이어서 오늘은 저희가 생고기집 서순심 사장님을 만나 뵙게 될 텐데요. 우리 첫 곡 듣고 우리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진미령의 미운 사랑. 예. 그 끈을 놓을 수 없어라는 말이. 이번 지난 시간부터 상인분들이 신청해 주신 노래 너무 좋은 네, 것 같아요. 굉장히 추억이 많이 담긴 노래들 같은데요. 네. 우리 지금 예, 저희 앞에 지금 게스트분이 오셨는데 네네. 우리 사장님 한번 인사 한번 드려볼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가지고 정말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에 지금 고깃집 10시간 안 됐나요? 시간은 한 2시에 문을 열면은 네. 밤 2시까지 해요. 와, 새벽 2시까지요? 네. 낮 2시부터. 낮 2시부터. 지금 저희 네, 녹음하는 시간이 지금 거의 2시 돼가거든요. 마음이 네. 많이 바쁘시겠어요. 네, 2시에 이제 문을 열면은 네. 준비 좀 하고 뭐 좀 하고 하다 보면은 이제 한 3시쯤이나 이렇게 손님 들어오면 네. 시작을 네. 하게 돼요. 아, 다행이네요. 그 우리, 와중에 네네, 네. 시간을 내주셔서 너무 그러게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희가 그동안 2번 정도 이제 성원떡집 소영이의 생선가게 분들 인터뷰를 하긴 했었는데 매번 시장분들을 이렇게 스튜디오에 모시기가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맞아요. 그 와중에 사장님이 이번에 처음으로 이렇게 여기 찾아와 주신 첫 네네, 지금 맞아요. 게스트시라서 굉장히 저희가 감사합니다. 너무 영광스럽습니다. 네. 저도 무지무지 생각을 많이 하다가 네네. 오게 됐 그러니까 지난주에 하기로 했는데 감기 그때 되게 걸리셔가지고 지금은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지금 많이 좋아졌어요. 예, 다행이네요. 굉장히 이렇게 밝은 모습에서 저희도 반갑습니다. 어머님 소개 좀 해주세요. 아, 맞아요. 네. 저는 오르동에 11통에 살고 있는 사람이고요. 한 네. 사람으로서 네. 오르시장의 골목에서 네. 생고깃집을 하고 있는 사장님입니다. 예, 네. 서사장님. 서사장님입니다. 네. 예, 정말 멋지십니다. 네. 사장님. 성함을 얘기를 해주시자면 저는 서자 순자 심자입니다. 네, 아까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 우리 서 순자 심자 되시는 우리 사장님이십니다. 제가 오늘 자꾸 흐름을 끊네요. 죄송합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방금 첫 곡으로 저희가 들려드린 곡 네. 누가 신청해 주셨다면서요? 아, 우리 동네에 이제 오르동에 사시는 동네 동생이 네. 이 노래를 굉장히 이렇게 좋아하는가 봐요. 네. 그래서 제가 들어보니까 너무 좋아서 네. 신청을 하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동생분 성함은 어떻게 되세요? 성함은 우리 동생이 저를 너무 언니로서 사랑하고 아껴주는 동생이 김영희. 그 유명한 네, 김영자 희자 되시는 어머님께서 우리 신청해 주신 우리 그 진미령 씨 유명한 곡 미운 사랑 듣고 왔는데요. 네. 다시 돌아가서 우리 네네. 어머님 이야기를 좀 들려드려 볼까요? 네. 생고깃집 그러면은 상어가 아까 생고깃집이라고 했는데 소개 네. 좀 해주세요. 홍보 좀 해주세요. 저희 집은 생고깃집이 네. 저희 특 메뉴가 네. 닭갈비예요. 닭갈비인데 맛있겠어요. 오르시장이 전문적으로 이렇게 생주먹고기라는 골목이에요. 네. 그러다 보니까 닭갈비 주제로 하다가 네. 생고기, 생삼겹살, 네. 생갈비살 저렇게 그렇게 하고 있어요. 생고기, 생삼겹살, 그다음에 갈비살, 그다음에 아까 주먹고기. 네. 네. 닭발도 하고. 닭발도. 네. 매운 닭발도 하고. 닭발도. 아, 우리 애들이 닭발을 좋아하는 거 있지, 네. 어머니. 아, 정말요? 닭발을? 아, 우리 큰애가 어디 가서 얻어먹고 왔나 봐요, 한번. 근데 그래. 저는 매운 거 개인적으로 되게 못 먹거든요. 근데 걔가 가져왔어요, 또 그걸 얻어왔는데, 저는 하나 먹고, 막 맞아요, 이렇게 매워가지고. 닭발을 드시면은요. 네네. 무릎이 관절이 없대요. 정말이요? 네. 닭발을. 왜 그러냐 하면은, 닭발은 평생 죽을 때까지 관절이 없이 돌아간대요. 오~ 그래서 닭발을 많이 먹으래요. 아~ 그렇구나. 그래서 사람들이 닭발을 찾는 걸까요? 네. 아, 그랬군요. 매운 거 잘 먹는 사람은 꼭 우리 생고기집 그 예 우리 서순심 네네. 사장님을 찾아가셔서 닭발을 꼭 시켜 드셔야 되겠어요. 네, 한번 진짜 특히 또 관절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 꼭 네네. 가셔야 되겠는데요. 저도 가야겠습니다. 제 요새 좀 안 좋습니다. 어머님은 그러면 우리 사장님은 고기 장사를 원래부터 하셨나요? 지가 아직까지 고기 장사를 고기 장사는 여기 와서 처음이에요. 아 그래요. 닭갈비 장사를 한 올해가 한 30년 가까이 했어요. 와 그러면 한 정통이에요. 아 뭐 이 시간까지 남의 집 문간도 안 가보고 내 사업만 30년 닭갈비 장사를 한 거예요. 아, 그러네요. 그래서 닭갈비가 저희 집은 정통이에요. 네. 원래는 그러면 어디서? 제가 다 양념을 해서 제가 다 양념을 재는 거예요. 예. 닭은 이제 생 고기로 오면은 네네. 이제 제가 다 양념을 맞아, 해서 맞아. 숙성을 시켜놨다. 네네. 그렇게 해서 숯불로 구워드리는 거예요. 아. 저 기억하실런지 모르겠는데 저 가본 적 있어요 사실. 이게 사실 헷갈렸는데 그 가게가 그 가게일까 했는데 네. 저 사장님 가게 저희 정금쌤은 같이 못 가셨는데 그때, 네. 그때 지난 방송 함께했던 세린 씨하고 규리 씨하고 같이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네네네. 아, 맛있었어요? 아마, 저도 아마 기억. 네, 저 그때 진짜 맛있게 먹고 그치? 왔었는데 지금 보니까 뭔가 아기가 맞아 떨어지네요. 아, 그 가게였구나. 제가 뭐 어떤, 기억을 못 하겠네. 네, 저도 사실 좀 헷갈렸는데. 네. 아 그러면은 30여 년이면 지금 여기 오류동에서 한 8년 정도 하셨고 그 전에도 계속 장사를 하신 거네요. 네, 종로에서 오래 했어요. 아, 종로에서 사시다가 그러면은 종로에서 네. 한 20년 넘게 네 그렇게 했어요. 와, 그 종로 바닥 굉장히 넓잖아요. 종로 사가 그 뭐야 보령제약 건너편 보령제약 본사 네. 지금 듣고 계신 우리 그 종로 바닥에 사셨던 우리 청취자분들은 예 우리 어머님 네. 그때는 상호가 뭐였어요? 거기는 꼬꼬대 꼬꼬로. 아, 꼬꼬대 꼬꼬. 완전 아, 친근한데요. 네, 그때는 경기가 어땠어요? 그때가 경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아. 저희가 장사를 종로서 할 때는 네. 5일 근무제가 없었어요. 네. 6일 네, 토요일까지 근무하던. 네. 토요일까지 근무 썼는데 네. 한 10년을 임기 거기서 하다 보니까 네네. 나머지는 5일 근무제가 바뀌더라고요. 맞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다 거기서는 다 맥타임맨 사무직들이라서 네. 5일 근무제가 되고부터는 장사가 안 되는 거야. 아, 토요일날 제일 손님이 많아야 되는데. 그러면 맹일 같은 데 그때는 여유가 오래같이 여유 많이 끼는 날은 네. 한 열흘을 놀게 돼. 그래서 일요일 날 장사하는 대로 한번 가보자는 게 소원이 있었어. 네. 아. 그러다 보니까는 오류동으로 오게 된 거예요. 아, 사실은. 아, 그랬구나. 네. 여기가 제일 오류, 그 서울의 제일 끝이라고 그 하잖아요. 네. 예. 그런데 어떻게 여기까지 오시게 됐어요? 딸이 이제 여기 소사 역곡에 살아요. 부천이요? 시집을 보리 갔어. 예. 네. 그러다 보니까 버스를 88번을 타고 댕기다 보니까 여의도에서 예. 아우 여기 밤에 가다 보면은 막 벅석벅석하고 좀 사람도 많고 네. 장사가 좀 잘 되겠다 해서 일요일 날 토요일 날 장사하는 게 소원이라서 와서 네. 장사를 해 보니까 네. 역시 여기는 오르동 토백이들이 많아가지고 네. 토백이 분들이 좀 뭐 쉽게 말하면 네. 좀 의시 좀 이렇게 되는 것도 있고 텃세도 있고 네. 좀 처음에는 와가지고 굉장히 힘드셨어요. 힘들었어요. 네. 그러셨겠어요. 힘들고 지금까지도 여기 오르동 토백이 유지분들이 아직까지도 많이 살고 계세요. 네. 한 30%는 살고 계실 거예요. 아직까지도 그래요? 많이 살고 계시. 네네. 그러면 우리 종호 쌤도 궁금한 것 좀 여쭤봐 주세요. 아 네네. 그러면 그렇게 해서 지금 이제 와셔서 지내신 지가 한 10년 정도 네. 돼가시는 거고. 집은 어디세요, 어머니? 집은 오루 1동 11통에 살고 있어요. 네네네. 아까 11통이라고 하셨죠. 그런 텃세라는 것들, 그러니까 사실 어느 지역에나 좀 그런 게 있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거 조금 이렇게 그래도 그 시간들을 지금 10년 가까운 시간 동안 보내오신 거잖아요. 이 지역에서 좀 보내면서 좀 어떻게 좀 이렇게 지역분들하고 좀 이렇게 풀어보셨나? 네.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오르동 동네를 모르다 보니까 이렇게 그런 고생도 좀 하고 마음고생도 좀 많이 하고 하다 보니까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우리 뭐 아까 말했다나 우리 여동생 같은 분들도 많고 또 역시 내가 상대를 하니까는 아, 여 동네가 가족 같고 좀 뭐라 그러나 분위기도 시골 같고 뭐 서민들 이렇게 살기에서는 먹고 살기는 좀 좋아요. 네. 정이 있는 곳이군요. 예, 정도 있고 좀 동네가 오르동 동네가 좀 서민들 살기는 좀 좋아요. 서민들 살기 좋다는 건 좀 어떤 느낌일까요? 어떤 느낌이라 그럽니다. 그러면은 막 돈 많은 사람이 없고 빌딩도 많이 없고 이렇게 없고 수준들이 좀 비슷비슷하게 이렇게 사는 게 좀 그런 면이 좀 이렇게 느껴져 와요. 종로에서 그 회사 다니는 종로 그 넥타이맨들 보시다가 여기서는 그 올 시장을 주축으로 해서 되게 그 풍경들이 좀 많이 달랐을 것 같아요. 달랐었어요. 여기는 넥타이맨 사람을 구경할라네 구경할 수가 맞아요. 없어요. 맞아요. 네, 그렇죠. 전부 티사수 이런 거지. 종로에서는 또 이 티사수 입은 사람이 없어요. 그렇네요. 다 넥타이 알사수예요. 그렇죠. 아주 완전 반대예요. 반대. 그러네요. 그래서 냄새 풍기는 것도 종로하고 여기하고는 좀 틀리지요. 근데 종로에서 장사를 할 때는 참 이웃 그석도 모르고 이렇게 장사를 했는데 여기 장사만, 와서는 장사를 하다 보니까 친구도 있고 동생도 있고 뭐 언니도 있고 대화도 하고 먹는 것도 있으면 같이 먹고 나눠 먹고 예 훨씬 분위기는 가족 분위기 같아요. 아 그래요. 살다 보니까 처음에는 고생도 많이 했어요. 제가 와서 좀 느낀 것도 찬바람도 쌕쌕 불고 좀 그랬었는데 이제 세월이 흐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가족 같고 우리 뭐 아까 말했다나 우리 동생분들도 많이 사랑해주고 뭐 많이 좋아. 지금은 뭐 이제 쉽게 말하면 이제 우리 내 나이에 딴 데 가서 살아라 그러면은 좀 정이 되려고 하면 힘들 것 같아요. 좀 그런 게 좀 보이더라고요. 네. 장사만 꾸준히 좀 여유 있게 시장만 잘 되면은 저희 입장으로서는 더 이상 바랄 게 없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그러면 평생 그냥 장사할 수 있을 있는 때까지만 하다가 이제 내가 나이가 조금 지체되면은 이제 좋은 사람 있으면은 물려주고 이제 쟤는 이제 집에서 쉬고 이제 놀러나 다니고 밥이나 먹고 이제 그랬으면 좋은데 아직까지는 좀 벌어놓은 게 없다 보니까 좀 더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우리 그렇게 지내시는 얘기 저희가 계속해서 더 들어보고 싶어지는데 얘기 듣다 보니까 더더욱 더 듣기 전에 아까 노래 한 곡 듣고서 지나가면 어떨까 싶어요. 우리 어머님이 좋아하는 곡. 아, 내가 좋아하는 노래는 내 마음도 척척하고 그러니까는 김성한이 노래 정 하나 준 것이. 정 하나 준 것이 왠지 의미심장한데요. 뭔가 사연이 있을 것 같아요. 사연이 노래를 들으면은 사연이 푹푹할 겁니다. 제목부터 풋한데 정 하나 준 것이 그 뒷글자가 저는 궁금해요. 그러게요. 한번 들어볼까요? 네. 김성한 씨의 정 하나 준 것이 듣고 오겠습니다. 정 하나 준 것이 정을 찬지하여 아마들아 막중을 안겨 저희 그 정하나 준 것이 예 우리 어머님이 특별히 왔어. 신청하신 첫 곡이었는데 네. 아 너무 재밌는 노래였어요. 관광 열차에서 저는 들어봄직한 노래들 이렇게 보통 어디서 이렇게 들으세요? 네 노래 뭐 주로 그거 뭐야 노래자랑 전국 노래자랑 아, 전국 노래자랑 보시면서 그럼 이런 네. 노래들도 전국 노래자랑 통해서 이렇게 좀 알게 되시고 그렇지 이제. 그리고 이제 동사무소 같은 데 가면은 노래 교실이 있어 어머니들. 맞아요 네. 그런 데 가서 다니시면은 그런 데 가서 할 수도 있고 부를 수도 있고 우리 사장님 바쁘셔가지고 노래 교실을 다니실 수 있으세요? 옛날에 네네. 그 뭐야 오르사우나 지하실에서 네. 노래 교실 한 서너 달 한 적도 있었어. 네. 그래서 거기에서는 노래를 뭘 배웠느냐면은 네. 천년지기라는 노래를 배웠어. 아, 맞아요. 아까 또 한 곡 더 신청해 맞아요, 주신 맞아요, 곡이긴 맞아요. 한데 그거는 제가 이따가 또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배웠어요. 아. 그래가지고 노래 잘 부르면은 뭐 목욕표 뭐 두 개도 주고 다섯 개도 주고 노래 자랑 노래 배우시는 데서요? 앞, 예. 앞에 나와서 노래를 배워가지고 네. 그 노래를 부를 수 있나 하는 사람은 손 들으면은 불러서 나가면은 노래표 그 뭐냐 목욕표 두 개도 주고 뭐 세 개도 주고 그런 우리 사장님 꼭 받으셨을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잘 부르시게 저도 생겼어요. 저도 받았어요. 와 역시 아, 따라다닐 걸 그랬어요. 저희도 받았어요. 그, 굉장히 네네네 즐겁게 인생을 잘 사시고 계신 것 같은데 시간만 좀 많으면은 참 인생은 즐겁게 재밌게 살아야 제가 네. 성격이 좀 그런데. 벌어먹고 살다 보니까 그쵸. 시간 여유가 많지가 않다 보니까 그쵸, 그쵸. 특별하게 다니는 데가 없어요 지금 요즘 또 그쵸. 지금 가게 그렇게 바쁘게 시장 생활 여기서 10년 정도 그리고 종로에서 또 20년 30년을 지금 해오시는 건데 그러면은 이 30년 종로에서 시작하시게 된 얘기가 조금 궁금하기도 해요. 이전에 어떻게 해서 이렇게 이전에는 어떤 일을 하셨었을까? 그 전에는요. 사연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게요. 그 사연을 다 이야기하려고 그러면은 반세도 안 되죠. 반세도 안 되니까 그쵸, 그쵸. 다 자르고 네. 종로서부터 시작합시다. 아, 네, 그러니까 제 마장동에서도 해보고 왕십리에서도 해보고 그래요? 해봤어요. 옛날에 구멍가게 백반장사 할 때 제육볶음 어머나 제육볶음이 옛날에 한 30년 전에 제육볶음이라 그러면은 우리 네. 식당에서 유명한 제육볶음이 있었어. 아. 그때 밥 한 상에 저 뭐냐 2,000원, 1,500원, 1,300원 할 그랬던 시절에. 그때부터. 예, 네, 그랬는데 장사는 오래 했습니다. 그런데 네. 그 뒤는 마무리는 뭐 젊어서부터 고생하고 네. 했던 것은 놔두고 닭 장사를 시작하면서 종로서부터 여기까지 온 것만 그 전에는 업종이 수포도 해보고 뭐 하여튼 뭐 여러 등등 좀 많이 저는 어떻게 이런 사업을 하실 생각들을 처음부터 가게나 아주 구멍가게라도 다른 일반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남의 종업원으로 이렇게 남의 밑에 들어가서 취직을 하고 뭐 네, 취직부터 하기가 바쁜데 우리 사장님은 어떻게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발판이 있으셨어요? 저희 애들 6살, 7살 때 제가 제육볶음 백반집을 했었어요. 와. 그때부터 시작했던 게 이 시간까지 지금 하고 있는 건데 네. 아직까지 뭐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지금 남의 집에 아직까지는 설거지도 한 번 안 해보고 내 사업만 해봤는데도 큰 돈은 못 벌고 요 모양 요 꼴로 살고 있습니다. 인생의 그쵸, 경험을 진짜, 많이 얻으셨잖아요. 인생 공부는 참 펜은 글씨는 못 배웠어도 인생 공부는 네. 무지무지 많이 배웠어요. 그러게요. 남부럽지 않게. 남부럽지 않게 배웠어요. 몇 권을 쓰셔도 될 것 네, 같아요. 인생 공부는. 진짜요. 네.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주변에 아까 친구분도 계시고 언니, 뭐 동생 굉장히 많으시다고 했는데 네. 그런 그 사장님께서 하시는 그 풍기는 네. 이미지, 그 다음에 품위, 그 다음에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어쩌면 그렇게 사람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으신가 봐요. 인생 공부라는 것은 공부가 인생 공부를 하면서 참 이제는 저 사람이 어떻다는까지는 제가 다 한 번만 네. 쳐다보면 다 알아요. 아, 그래요. 그 정도로. 갑자기 눈빛이 무서워지셔서 저도 딱 알아보신 편 글씨는 못 배웠어도 인생 공부는 진짜 대학은 아니라 대학 더보다도 더 많이 나온 걸로 인정. 그러니까요. 아유, 편 글씨는 30년 넘게 그쵸. 사업을 하신 사업을 거잖아요. 했어요, 네. 그러네요. 아이들이 7살, 6살 때부터 일을 하셨으면 야, 참 그러시면서 힘든 일도 많으셨을 텐데 혹시 가장 기억에 남는 뭐 그런 에피소드? 기억에 남는 것은 공통적으로 여기서 이야기를 네. 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좀 마음이 의지가 되는데 네. 제가 술 장사를 눈사람을 멋있게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아, 네. 그때가 제일 기억에 남는 것이 뭐냐면은 네. 저는 이 바지라는 걸 자체를 안 입었어요. 그리고 신발을 구두라 운동화나 자체를 안 신어보고 네. 구두에가 치마도 무릎 위에 짧게도 안 입어봤어. 길게도 안 입어봤어. 거기 역사의 기억이 저희 집에 가면 옷이 아직까지도 있어요? 아직까지도 네. 걸려 있는 것이 추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어머나. 어머님 젊은 시절이네요. 젊은 시절. 그러니까는 40 중반 네. 좀 됐을 때죠. 아름다우실 때. 네. 굉장히 제가 진짜 지금도 그 추억은 진짜 잊을 수가 없어요. 그때 가장 기억이 많이 네. 나니까요. 옷 입는 지금은 옷은 진짜 이렇게 뚱뚱하니고 하니까 옷을 저도 못 입어요. 아유, 지금도 고우시고 아름다우세요. 지금, 멋지세요. 멋있어요. 지금도. 저도 어머니. 못 입으니까 그 추억을 잊을 수가 없지. 그래서 그 옷을 못 버리시고 지금 그대로 지금 옷장에 보관하고 계신 거예요. 신발 빼딱 구두고 신발이 네. 지금도 진열을 해놔 있는데 하나도 못 신어요. 버려야 되는데 네. 나 죽으면 이제 버리겠지. 못 버리고 있어요. 추억을 버릴 수가 없어서. 추억은 그 추억이 제일 많이 남아요. 아, 그러시구나. 힘든 가장 또 힘든 기억은 또 뭐가 있을까요? 힘든 거는 제가 말년에 참 오르동 와서 제일 네. 힘들었고. 아, 오르동에서. 오르동에 와서 제일 힘들었어요. 그전에는 힘들지를 않았어요. 네. 근데 오르동 와서 제일 힘들고, 네.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뭐, 토백이라고 하면 토백이라고 할까? 네, 네. 네, 네. 그런 느낌에서도 많이 힘들었고, 네. 2, 3년 힘들었고, 참 장사 안 돼서 힘들었고, 또, 장사를 하다 보니까 뭐 돈을 못 벌면 집세를 못 줄 거 아니에요. 그죠? 네, 네. 그때가 힘들었고 아. 뭐 이제 세월이 흐르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아휴 집세만 잘 내면 성공을 하는구나 이런 생각만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어요. 네. 아유. 그렇구나. 여기서의 시간이 세월이 흐르니까 아, 이제 집세도 나오는구나 하고 이제 네. 하고 있어요. 그것만으로도 감사하면서 감사하면서 그러게요. 있어요. 아유. 그러니까는 완전 베테랑이 되신 거예요, 그러게요. 이제. 집세를 못 주면은 쫓겨나갈 거 아니에요. 네. 그렇죠. 그래도 내가 돈은 못 벌어도 에휴, 건물주 집세만 주면은 이걸로 만족하다 하는 걸로 지금 오르동에 살고 있어요. 혹시 그런 아픈 사연이 있으세요? 집세를 못 줘서 쫓겨난 기억이. 집세를 못 준 적은 없었어요. 네. 오르동에 와가지고 집세 못 준 적 있었어요. 아. 네네. 집세를 못 주니까 건물주가 네. 집세를 못 준다고 하소연할 때도 있었고 울기도 많이 울고 집세를 안 주니까 이자라서 빌려서 주라고 할 때 가슴도 아프고 달러빚이라도 내서 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못 주니까 나한테 달러빚을 내서라도 주라 이거야. 그래서 제가 아니 집세 못 내면은 보증금이 달러 걸려 있느냐. 집세를 못 줄 때는 집세 보증금에서 까시오. 네. 이런 적도 내가 사실은 있었어요. 아유, 힘든, 힘들었어요. 그러니까요. 굉장히 힘든. 근데 지금은 건물주도 이제 마음을 달래를 받고 그랬는지 네. 지금은 조용 말을 안 하셔요. 네. 아, 그래요. 믿으시니까. 지금은 이제 적거보지는 이제 말 안 해. 그러게요. 이제 없어서 겪... 못 주지 있으면 왜 안 줘? 그럼요. 줘야지. 줄 거는 줘야지. 그래서 지금은 아까도 이야기하시면은 동네에 네네. 분위기가 동네 그리고 동생들 뭐 친구들, 친구들. 뭐 이렇게 네. 손님들 고객 손님들 뭐만 하면 성공이 되겠지 하니까는 도와주시니까 많이 도와주셔요 손님들. 네. 네. 그래서 아유. 그냥 밥은 먹고 있어요.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게 적응해 온 시간들이 참 말씀을 들으니까 아까는 그냥 의뢰 소위 어떤 동네에 가게 되면 뭐 텃세가 있다 이런 거는 뭐 그냥 저도 듣긴 들으니까 그냥 그렇겠거니 하면서 들었었는데 네. 말씀을 들을수록 아, 그 시간이 보통 시간들이 아니었겠구나. 그 시간에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 그렇죠. 이 골목에 들어오면 못 견디고 나가는 분들이 엄청 많아요. 이 골목에서 진짜 오르골이라는 집이 저 뭐야 골목에서 지금 현재 제일 1위고 제가 두 번째로 들어가요. 다 못 견디고 나갔어요. 네. 1년 있다 나가고 2년 있다 나가고 그렇구나. 3년 있다 나가고 그런데 네네네. 그 인내를 못 가지니까 그렇죠. 인내를 가져가지고 내가 죽어도 이 집에서는 살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먹고 살아면은 그석하는데 그걸 못 견디고 나가는 사람들이 다 나갔어요. 우리 사장님이 두 번째로 그러면 남아 계신다고 하셨는데 네. 여기 그러면은 이제 시장 이야기도 시장 네네.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이 시장이 지금 그 재개발 들어간 지가 제가 꽤 오래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네. 저 와 가지고 네. 시장이 그 다 이렇게 있었어요. 있었는데 네. 우리 뒷집이고 뭐고 뭐 시장이 다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이거보다가 네. 많이 있었는데 네. 나 우리 오고 한 1년 한 두 달 있다가 네네. 가구 사람들이 많이 나갔어. 얼마 안 돼서네요. 네. 사장님 오시고. 그러니까는 1차 나간 거는 저는 모르고. 네. 아, 네네. 내가 온 지 늦게 됐으니까. 중간에 오셨으니까. 모르지. 네. 그리고 이제 2차 제가 이렇게 와서 나갈 때 우리 뒤로 주위로 떡집 앞에 주위로 그리 많이 나갔어. 나오고 한 1년 만에. 많이 나갔어. 그런 상황을 모르시고 오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그런 상황을 모르고 왔지. 처음에는. 네. 처음에는 모르고 왔는데 이제 살고 이제 하다 보니까는 뭐 여기가 재개발 지역이다 이거야. 네네네. 그래서 아, 저 사람들은 왜 쫓기나가나 그랬더니는 뭐 이야기를 들으니까 뭐 시장 땅이니까 뭐 쉽게 말하면 내토치도 나가야 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었는지 어떻게 해서 나갔는지까지는 저희고 아직까지 그때까지도 모르고 네네. 이제 나가가지고 이제 지금 와서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아 어떻게 해서 나갔구나 했구나. 이렇게 느낀.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상인들 분들과의 관계는 어떠세요? 뭔가 이렇게 서로 모임이 있다거나 아니면은 뭔가 어떤 네. 여기 오르 시장이 이렇게 상가 지역이나 이렇게 바깥 지역이나 이렇게 해서 뭐 상가 번영에 나나 이런 게 이제 좀 뚜렷하게 이제 진짜 막 돈도 거두고 이렇게 네. 있으면 네. 되는데 번영회라고 생각을 해서 재개발 지역이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니까 떡집에서 성원 떡집에서 그 사장님이 네. 모든 조건을 다 시장에서 안고 있어요 지금. 네. 안고 있는데 뭐 화장실이나 뭐 이렇게 뭐 청소나 지저분한 거 이런 거 버리는 거 이런 거 모든 것을 자기 자별절로 그 성원 떡집에서 그냥 네네. 그렇게 하고 있더라고. 네,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보니까. 맞아요. 네. 그런데 뭐 그 시장까지는 내력을 뭐. 잘 우리는 모르시고. 세입자니까 네. 그렇게까지는 뭐 덥기는 덜었어도 뭐 네. 그렇게까지는 뭐 그래서까지 않는데 시장은 좀 그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길 쪽으로도 네. 다 재개발 지역이 들어간 거예요. 아 그렇군요. 재개발 지역은 들어간 거예요. 네. 시장이 재개발을 하면은 우리 그 앞으로 더 다 재개발하게 될 거예요. 우리 사장님은 이런 분위기 속에서 이 시장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그래서 시장이 뭐 뭐를 짓는다, 뭐를 짓는다, 뭐 이렇게 네. 이야기는 나오는데 네. 이런 상권을 보고 할 때는 여기가 네. 오르동이 상권이 없어요. 네. 상권이 없고 서민 아까도 말하다시피 서민들 축이잖아. 상권이 없고 신발 하나 살라 그래도 메이커의 신발이 없어요. 맞아요. 상권이 없고 뭐를 뭐 이렇게 하나 뭐 살라 그래도 네. 상권이 없다 보니까 좋은 빌딩을 지하를 빼가지고 시장을 만들면은. 외부 일부 사람들이 우리 같은 사람들 다 쫓기 나가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네네. 그러니까 차라리 뭐 되는지 안 되는지 뭐 저희 입장으로서는 모르니까 네. 시장을 그냥 뭐 재래시장 같이 그냥 네. 편안하게 맞아요. 없는 사람들 상추라도 한 개 사서 먹고 네네. 고추도 한 개 사서 먹고 뭐 신발이라도 하나 사 신게끔 조그맣게라도 뭐 큰 이런 구석을 안 나오고 네네. 이렇게 했으면은 저희 입장으로는 뭐 더 좋으시겠어요?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네네. 그런데 뭐 빌딩이 들어오니 뭐 어쩌니 뭐 그러는데 그 재개발 주인은 제가 또 우리 아까도 이야기하지만 건물주 같으면은 뭐 안 된다 된다 뭐 이렇게도 할 수 있지만 세입자니까 네. 저희 입장으로서는 뭐 진짜 어떻게 되든 간에 돈만 많이 주시면은 더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것밖에 없죠. 그러네요. 어떤 선택권, 어떤 그런 걸 가지기가 좀 힘든. 그렇죠. 저희는 건물주가 아니니까 선택이 없지. 이제 세입자들한테 뭐 선택이 온다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어떻게 해주시오 이렇게 해서 주면은 나갈 수밖에 없지. 그러니까. 다들 그렇긴 할 그런 게 다들 요새는 뭐 새 들어 사는 사람들도 많고 다들 그러니까 법적으로는 사실은 뭐 권리가 없다고도 할 수 있는데 사실 여기서 장사를 하고 여기서 자리 잡고 있다는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어떻게 보면 되게 이 공간을 어떻게 꾸리느냐에 있어서 되게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 그래서 지금 사장님 말씀도 되게 중요한 말씀이신 것 같고 이게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는 그 마음이 그런 것 같은데 혹시 주변 이렇게 이웃 친구분들 이나 가게 오시는 이렇게 손님분들 그런 분들은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보통 그런 얘기를 주위에 있는 사람들은 네네. 사실 그래요. 지금 이렇게 들어보면은 네. 답답한 사람들은 입구에 시장에 입구에 주위에 있는 사람들만 답답한 거고 네네. 뭐 이렇게 좀 떨어져 있고 이쪽에 떨어져 있는 사람들은 네. 시장이 빨리 헐어가지고 나갔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많이 있어요. 헐었으면 좋겠다는 사람도. 그러나 이제 그거는 이제 주위 사람들은 우리 사정을 모르는 거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뭐 그 사람들 답답할 건 없지. 빨리 헐어버리고 시장 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많지 많아요. 네네. 이렇게 이야기해보면 그러면 네네. 우리 입장으로서는 먹고 살라고 생각을 하다 보면 생계가 걸려 있으니까 네. 그렇죠. 그냥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그래요. 어떻게 보면 여기가 삶의 터전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여기가 사라져버리면 사라져버리면은 그렇죠. 갈 데가 갈 데가 없으니까 그렇죠. 외부 사람들은 뭐 아이고 빨리 하루라도 빨리 시장 지어야지. 예. 없지는 않아요. 있어요. 있어요. 맞아요. 그 사람들을 가지고 뭐 그쵸. 이렇다 저렇다 나쁘다 할 수는 없지. 그렇죠. 어떻게 보면. 그렇게 하고 있어요. 네, 어쨌거나 좀 네네. 시장이 뭔가 그쵸. 이렇게 바른 방향으로 우리 네. 상인분들과 우리 주변에 오류동에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 뭔가 고민을 맞아요. 해봐야 할 때긴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주위 사람들도 좀 단합이 돼가지고 여기가 이렇게 네네. 돼서 뭐가 들어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네. 단합이 되면은 네. 저 주위 사람들도 상권이 뭐 빌딩보다가 지하 빼고 뭐 이런 것보다도 네. 아 여기서 편안하게 콩나물 하나를 사도 네. 이렇게 싸고 이렇게 네. 먹을 수 있는 단계가 더 좋지 않겠나 이런 그쵸. 생각이 드네요. 그쵸. 그럼요. 맞아요. 여기 맞아요.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예전에 여기 재래시장이 오류시장이 여기가 중심축이라고 오류동에 오류시장이 없으면 말이 안 된다고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우리 저기 사장님께서도 오류 시장에서 지금 이제 벌써 10여 년을 지내시면서 많은 분들도 만나시고 하셨는데, 가장 뭐라 그럴까요? 기억에 남는 사람? 네. 아까 네네네. 기억에 남는 사람? 사람. 아까 처음 오셨을 땐 되게 외롭기도 하셨을 거고. 뭔가 근데 그러 나중에 어머님 마음을 이렇게 변화시켜 주신 사람들이 결국 힘이 되지 않으셨을까 싶은데. 사실은 내가 기억에 남는 사람이 제일 처음에 여기 와서 만난 사람이 내가 여기를 딱 오니까 20일 만에 한 20일 만에 뭐 청첩장을 주더라고. 아, 어머님한테. 네. 그래서 내가 결혼식을 못 가고 부주만 그냥 조금 한 사람이 있어요. 네. 그 사람을 제일 먼저 만난 거고. 네, 네. 그래서 지금까지도 참 역시 나한테 좀 편안하게 마음 편안하게 잘해 주고 또 그러고 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김영희 동생이 네. 참 저한테 사실은 네. 마음 있는 거 없는 거 나한테 참 잘해주고 있어요. 기억이 남는 거. 그렇지만은 네. 내가 진짜 어떨 때는 뭐 사람이기 때문에 좋은 점만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나쁜 것도 있고 좋은 그렇죠. 점도 있고 또 그렇게 해보고 마음만 변하지 않고 네. 이 동생분들이 몇 분이 있어요. 네. 저를 이렇게 그래도 속마음은 몰라도 내 마음은 아 그래도 뭐 오르동에 왔으니까 내가 이렇게 그래도 적적하지 않고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네. 동생들을 만나고 있구나 하는 거를 내가 이제 마음이 기억에 남아요. 네. 아유 그러게요. 그래서, 첫 만남이 가장 또 기억에 네. 남으시고 네. 첫 만난 애가 지금까지도 그, 단골이신가 봐요. 단골. 단골이 아니고요. 네. 우리 앞에 집에서 장사를 했었어요. 아, 그런데 그런데 걔는 걔는 그래서 이제 지 말로 장사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안 돼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저 생선 가게 소년이하고 둘이 또 친했는가 봐. 네. 나주 식당이라고 있었어요. 걔가 처음에 오는데 한 20일 됐는데 딸내미 결혼식 한다고 그렇게 맞춰주더라고. 먼저 손 내밀어 주셨네요. 네. 그래가지고 걔가 제일 먼저 만난 동생이에요. 네, 그러시네요. 그다음에 이제 김영희 우리 동생을 내가 진짜 그리고 걔를 만났어도 역시 이제 상대하는 것이 내가 있어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김영희 동생이 저한테 잘해요. 네. 잘해요. 아, 그래서 오늘 또 이렇게 옆에 맞아요. 이렇게 사실 지금 네, 모시고 오셨는데 네. 지금 네. 다음에 저희가 직접 네. 초대를 해서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취자분들 약간 헷갈리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아까 첫 곡 저희가 처음 맞아요. 방송 시작 때 미운 사랑 신청해 주신 네네. 분이 우리 사장님이 너무 사랑하시는 우리 김영희 어머님. 네, 거기였습니다. 조용히 지금 들어주고 계시네. 네, 저희가 네. 마지막으로 질문을 하나 더 드릴 건데요. 아까 뭐 노래도 배우시고 막 네네. 그러셨는데 네네네. 혹시 가게를 안 하셨다면 뭘 했을까? 혹시 지금이라도 나는 꼭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꿈 같은 거? 네. 꿈이라는 것보다도 나는 가게를 안 했으면은 네. 여유가 있으면은 팔방 돌아다니는 거. 아. 여행. 댄스도 추고. 네. 네. 아, 네. 춤도 추고. 지금도 댄스 잘 쳐요. 예쁜 옷 입고. 네. 예쁜 옷 입고 댄스 추고 놀러 네. 다니고. 아. 근데 저는 술은 한 모금을 네. 못 먹어요. 아, 네. 못 배워가지고. 네. 근데 스포츠를 좋아하니까. 아. 지금도 그거를 내가 옷도 멋있게 입고 네. 신발 구두도 신어보고 아. 여유 있으면 놀러 다니는 거 댄스. 여행 많이 가세요? 여행 저 관광 좋아해요. 아. 관광 좋아하고 외국에도 엄마랑 다 갔다 왔어요. 아. 한 20년 전에 태국 가서 태국, 일본, 미국 아. 좀 뭐 가게 하시면서 어떻게 그러네요. 가세요? 종로에 있을 때는 시간이 네. 많았어요. 아. 아, 그래요? 여유 때는 시간이 많잖아. 네. 여기, 네. 여기 와서는 네. 자가용을 한번 못 타봐요. 아, 정말요? 답답하시겠다. 바쁘셔가지고? 그렇게 네. 움직이는 거 좋아하시는데. 여기 와가지고는 자가용을 한번 못 타보고 여행을 한번 못 가요. 아이고. 지금도 시간이 많이 여행 다니고 하시기는. 지금도 다니면 좋죠. 예전에 여기 시장 상인분들 한 달에 두 번은 이렇게 여행도 다니시고 관광차 타고 다니셨대요. 그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근데 이제 좀 분위기가 분위기가 좀 아짱스 좀 그래요. 그렇지. 근데 여기 많이 하잖아요. 새마을공고에서도 그거 뭐냐 산악회 가고 네. 또 무슨 산악회도 가고 하니까는 네. 한 달에 한 번씩은 가고 싶으면 관광 끊어요. 아, 떠나서 네. 아, 그렇구나. 예, 여기 오르동이요 산악회가 유별나게 많더라고요. 오르동이 산에도 다니세요? 근데 저도 산에도 많이 다녔는데 네. 지금 아까도 이야기하다시피 오르동화 가요는 다 금지예요. 그런데 오르동이 산악회도 많아요. 가고 네. 싶으면은 근데 좀 자제하고 있어요. 왜요? 저 왜 자제하지 마시고 많이 새마을공고도 매일 놀아가시죠. 한 달에 한 번씩 하고 뭐 또 무슨 산악회 산악회 많아요. 계속 더 시간이 많이 생기셨으면 좋겠네요. 그 참 그러게요. 쉽지 않은 요즘이지만 저희 그 아까 천년지기라고 신청해 주신 곡 있는데 맞아요. 아까 신청해 주신 사연이 있으셨죠?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또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요. 그 노래를요 네. 제가 목욕탕 지하실에서 그 주최를 어디서 목욕탕에서 했는 어디서 했는지는 모르지만 천년지기 네. 노래 부르는 사람이 네. 목욕탕의 그 사우나에서 저 뭐냐 한 3개월을 가르쳤어요. 아 직접 직접 오셔가지고 지으신 분이 네. 네 직접 지으신 분이 그랬군요. 그분이 직접 그렇구나. 지으신 분이 사우나에 와가지고 거기서 가르쳤어요. 네. 그래서 그 노래를 가르치면서 배우면서 불러볼 수 있는 사람은 손들어라 그러면은 네. 노래 부르면은 뭐 목욕탕비 뭐 티켓도 주시고 네. 그랬었어요. 거기서 배웠어요. 그렇구나. 네, 우리 그 곡 진짜로 그 네. 천년지기 부르시는 네. 누구시죠? 가수분이? 유진표님. 직접 나와서 했어요. 유진표님. 예, 직접 네. 한번 네. 우리 목소리 한번 들어볼까요? 네, 유진표. 네. 그분이 직접 나와서 네. 했어요. 천년지기. 네. 그럼 들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지쳐 있을 때 내가 울고 있을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멋이야 친구야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내가 외로워할 때 내가 방황을 할 때 위로가 되어준 친구 너는 나의 힘이야 너는 나의 보배야 천년지기 나의 벗이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사는 인생이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친구야 우리 우정의 잔을 높이 들어 건배를 하자 같은 배를 함께 타고 떠나는 인생길 네가 있어 외롭지 않아 넌 정말 좋은 친구야 넌 정말 멋진 친구야 네 천년지기 듣고 들어오셨습니다. 노래가 너무 좋은데요. 그러게요. 좋아요. 네. 이거 그 가수분이 직접 나와서 같이 준 거예요. 가사가 좋아요. 예, 가사가 좋아요. 네, 저는 왠지 네. 이 노래를 들으면서 우리 서순심 네네. 사장님께서 오늘 오늘 이렇게 네. 한 시간 동안 말씀해 주셨던 모든 기억을 여기다 다 아. 함축시켜 놓은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감사합니다. 힘들고 외로울 때 나의 곁에 있어준 그 친구가 좋은 친구래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그렇죠. 맞아요. 내가 옆에... 방황했을 때 받아주는 친구가 제일 좋은 친구. 맞아요, 맞아요. 동생이든 누나든 언니든. 네. 전 노래도 좋았지만 이 노래를 너무 이렇게 그러세요. 잘 듣고 계시는 사장님 모습이 너무 전 너무 좋았어가지고 아, 눈을 지그시 이 노래를 감으시고 정말 이렇게 진심으로 듣고 계시는구나라는 생각. 첫 곡부터 그랬잖아요. 그렇군요. 첫 곡, 둘째 곡, 셋째 곡은 다 네, 좀 특히 좀 아주 평화로운 모습으로. 아이고 감사합니다. 아, 오늘 사장님도 얘기를 막 재밌게 듣다 보니까 어느새 네. 저희가 방송 시간이 한 5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요. 네. 네, 벌써 저도, 한 시간이 후딱 저도 올 때는 좀 마음이 네. 아, 뭘 어떻게 해야 되나 궁리도 많이 하고 생각도 많이 하고 왔는데 오고 보니까 와서 초청을 해주고 이렇게 네.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네. 하루가 너무 즐거웠고 재미있었어요. 아, 감사합니다. 감사하네요. 맞아요. 나 이렇게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내 마음을 뭐 다스리고 풀고 생각했다면은 네. 다음에 또 올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주 기쁜 소식인데 네, 또 기쁜 소식이 있던데요. 내가 쪽쪽쪽쪽 모아서 이따가 올게요. 네. 저희 기쁜 소식. 사장님 네. 통장님 되셨다고. 아이고 그래. 아유 축하드립니다. 통장님. 아, 네. 네. 언제 되신 거예요? 저 서모 주임이 네. 저희 집에 단골입니다. 이제 동지군 서모 주임이 네. 식사를 하러 이제 가끔 술을 드시러 오면서 네. 저 뭐야 내가 이제 옛날에 제가 왕십리 살 때 통장도 해보고 분위에 총무도 해보고 아파트에서 네. 사실 제가 봉사를 많이 했습니다. 네. 많이 했는데 여기 와서 이제 술자석을 앉아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아 그러면은 서무주임이 통장 한번 해보면 안 되겠느냐고 네. 그래요. 그래서 내가 못하는 건 아니지 하면 네. 하지 내가 제 2차 봉사 한번 하겠다면 하겠다고 네. 그랬더니는 생각을 해보셨는지 네. 한 일주일 정도 지나뒤는 이력서를 가져와서 절 보고 통장님 한번 해보라 그러면서 이력서를 뭐 한번 넣으라 그러길래 네. 참 배우지 못한 글씨라도 써서 네. 이력서를 넣었어요. 네. 넣었더니는 뭐 추천이 네. 통장님이 되셨다고 내려왔더라고. 바로 합격. 네. 그래서 이제 통장 된 지는 불과 이제 두 달 좀 안 됐어요. 추천 받아가지고. 시작이세요. 그래서 서무 주임이 추천을 네. 해서 하게 됐어요. 예. 그래서 네. 해보니까 뭐 통친에 이제 뭐 이렇게 놀래도 가고 뭐 통친에 이제 뭐 그래서 뭐라 그러나 네네. 저렇게 견학도 오면 네, 내 말로 옛날 말로 해야지 견학도 가보고 이렇게 다니보고 네. 하다 보니까 네. 즐거움도 있고 네. 이제 또 뭐 생활에 활력소도 되고 좋더라고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아직은 불과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네. 뭐 통신의 그 통장 분위기도 잘 모르고 그냥 아직까지는 이제 따라만 주고 있는 거예요. 나오라 그러면 나오고 가라 그러면 가고 먹으라 그러면 먹고 이제 아직까지는 그러고 있어요. 또 그곳에서도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셔서 또 새로운 분들을 만나가지고 재밌게 놀고 있어요. 네. 천년지기 또 노래 한 곡 뽑으셔야 되겠어요. 새로운 구석을 알고 있어서 네. 이제 뭐 어디 가다 보면은 이제 아는 사람도 더 네. 생기고 한두 명도 더 생기고 그렇더라고요.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렇구나. 아 근데 제가 뭔가 지금 말씀하면서 느낌이 오면서도 아까 또 여쭤보기도 했었는데 사실 저는 이렇게 통이란 개념을 잘 몰라가지고 네. 모르는 게 저만은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 혹시 그러면 구역인 거죠 통이 사시는 곳? 네. 네 그러니까는 우리 통이 오르 일동의 통이 일통에서 아까 저희 제 있죠 일통 통장이야 제가 아까 이렇게 친하게 방송 전에 만나셨어요 제가 우리 집에 단골이 있었어요. 우리 집에 닭갈비가 맛있다고 네. 저희 집에 그랬구나. 통장으로서 우리 집에 온 거야. 네네. 제가 통장인 줄은 몰랐지. 네네. 그랬는데 이번에 통친에 우리가 34명이 이번에 차를 한 대 빌려서 다나떼를 네. 놀러 갔어요. 어디 그 순천 고추장 만드는데 거기를 놀러 갔는데 아우 저 친구가 탄 거야. 그때는 저 친구가 아우 사장님 통장 네. 되셨다고 반가워가지고 네네. 그래가지고 쟤하고 둘이서는 우리는 산은 안 타고 네네. 쟤하고 둘이서 커피숍에서 그 밑에서 커피 한 잔씩 먹고 그래 놀다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와서 쟤가 친밀하게 나한테도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네. 그러다 보니까 손님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네. 통장으로 대하는 것에서 친밀히 나한테 반가워하게 잘해주는 것도 있어요. 처음에는 손님 있었지. 인상이 좋으세요. 자기 신랑하고 네. 이렇게 동료들하고 오면은 자주 왔어요. 닭갈비도 좋아하고 술도 좋아하고 저 친구가. 네. 그랬는데. 여기서도 굉장히 잘해요. 잘해주시더라고요. 네. 잘하고 하면 급격적으로 잘해요. 그래서 저 동생이 1통 통장이야. 우리 어머님은 사장님은 11통 통장? 예. 우리 오르 1통의 통장이 34개통 통장이 있어요. 많아요. 많네요. 예. 네. 예. 아까 사장님 이렇게 여기 적응하시는 이 공간에서의 적응하시기가 어려운 얘기 듣다가 네. 지금 이제 통장이시라는 얘기를 들으니까 정말 더더욱 이렇게 축하드리고 싶기도 하고 네. 대단하시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정말 통장 이야기는 안 했으면 좋았는데 제가 또 분위기 파악을 못했나요? 축하세요 드리는 걸 잘하기 때문에 통장 이야기 사실 안 했으면 때문에. 좋았어요. 그래요? 아유 축하할 일인데요. 맞아요. 정말 계속해서 네. 이제 저희가 이제 마무리를 해야 되는데 네.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신 우리 서 사장님 네. 예, 계속해서 번영하시고 감사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마지막으로 또 뭐 가족이나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세요? 네. 저 뭐 하고 싶다는 뭐 없고 일단은 뭐 오르동에 왔으니까 네. 제가 장사라도 잘 돼서 손님들 오시면은 하나하나라도 더 정성껏 해서 네. 우리 장사가 번창하게 잘 됐으면은 바랄 뿐이고 네. 또 오르시장도 어차피 이렇게 된 거 좀 뭐 빌딩을 짓지 말고 서민들을 위해서 살 수 있게끔 네. 해주면은 더 맞아요. 고마울 뿐이고 그걸로 더 만족을 느끼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너무 저희도 너무 잘 들었습니다. 덕분에 더 이렇게 여기 시장분들 마음들 그런 것들을 저희가 더 좀 알고 가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들 덕분에. 저희 그 가게 홍보 겸 우리 다 같이 생고기집으로 놀러오세요 하고 마칠까요? 좋은데요? 괜찮으시죠 사장님? 네, 괜찮아요. 자 그러면 네. 우리 이제 조기비행기 네.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서순심 사장님께서 맛있게 운영하시는 생고기집으로 놀러오세요. 이제 오시면은 정성껏 해드리겠습니다. 오셨어요.